그대라는 사람 못 잊을 것 같아요. 나도 몰래 사랑했나 봐. 가슴 아픈 사연은 담고 눈물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나를 위로해줄 그대라는 사람. 꼭 다시 만나요.